서른다는 걸 알아. 진심을 말해줘. 결국 다 흔들려 돌아오니까 힘내란 뻔한 말 난 하지 않을 거야. 난 내게 들려줄게 들려줄게. 내가 뭘 했어 이길 걸 했잖아. 믿지 못했어 이길 수 있을까. 이 기적 아닌 기적을 우리가 만들 걸까. 난 여기 있었고 네가 내게 다가와준 거야. I do believe your galaxy. 듣고 싶은 너의 멜로디. 널 은할 수의 별들은 너의 하늘이 과연 어떻게 수놓지. 나 절망 끝에 결국 내가 널 찾았음을 잊지 마. 넌 절벽 끝에 서 있던 내 마지막 이유야. Live. 내가 나인 게 싫은 날 영영 사라지고 싶은 날 눈을 하나 만들자. 속에 다 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곳이 기다릴 거야. 믿어도 괜찮아. 널 위로해줄 magic show. 따뜻한 찬잔을 마시며 저런 술을 얼른 다 보면 넌 괜찮을 거야. 호력이 magic show. Hey, 항상 최고가 되고 싶어. Hey, hey, 그래서 조금 패권을 쳐줘 있어. Hey, hey, 남들과 비교 일상이 돼버린 거북이었던 내 욕심은 대단한 억제고 돈 목줄이 됐어. Hey, hey, 그런데 말이야 돌이켜보니 사실은 말이야 나 최고가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닌 것만 같아. 위로와 감동이 되고 싶었었던 나 그대의 슬픔 아픔 걷어가고 싶어.